잊지 말어 my girl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던 난 너를 떠올려 너를 떠올려 이 노래를 쓰는 중에도 떠올려 내 머릿속에 찰싹 붙어있어 마치 Snoop Dogg의 Conrose Hold on, hold on, I'm going home 잠깐만 거의 다 왔어 잠들지 말고 기다려줄래 네 옆에서 나 이불을 덮어줄게 넌 말하지 또 어느 세월에 너만큼은 이런 나를 욕해도 돼 왜냐면 baby you're the one for me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는지 너는 fantasy 또 reality 그 사이에서 나는 길 잃은 갈매기 곁에 있어 하루 멀다고 가는 클럽 하지만 원체 적응을 못하겠어 왜냐면 너보다 좋은 여잔 어디가서 물어봐 또 못 찾아 너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남자 많잖아 솔직하게 말해 나는 잘못한 일이 많아 하지만 너는 날 너무 잘 아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잖아 마치 와이파이처럼 연결돼 있어 우리 둘 사이 말레이시아 쌍둥이 타워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 처럼 날아가 우리가 서로 사이에 높게 쌓은 다음 나는 갈매기처럼 날아가 우리 사이에 깊게 파인 골 내려봐 나는 갈매기처럼 날아가 우리가 서로 사이에 높게 쌓은 다음 나는 갈매기처럼 날아가 우리 사이에 깊게 파인 골 내려봐 Fly high, high, high, high